아시나 모름이 싫어요. 당신은 철부지예요. 그렇지만 어젯밤에도 꿈을 꾸었죠. 단둘이서 창밖에서 부끄러워요. 하루하루 꿈꾸는 가슴 그 뜻을 아시나 모름이 싫어요. 당신은 반편이에요. 그렇지만 어젯밤에도 꿈을 꾸었죠. 연지 찍고 곤지에 찍고 아하 부끄러워요. 싫어요. 당신은 쑥맥이에요. 그렇지만 어젯밤에도 꿈을 꾸었죠. 불을 끄고 사랑 싸고 부끄러워요. 어젯밤에도 꿈을 꾸었죠. 불을 끄고 사랑 싸고 부끄러워요. 아, 부끄러워.